언젠가 한 번쯤 다시 와줄까. 따스한 햇살 아래 미소 짓는 날 헛된 꿈이라 비웃어대듯이 차가운 바람은 날 스쳐가고 버티고 버틴 하루가 저물어 얼마나 질 거라